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다른 누군가 이별을 하겠죠. 한 병, 두 병 내 키가 자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더 작아질 텐데. 두 번, 두 번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우리 서로 닮은 그 같은 꿈을 꾸며 살아.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오가는 사람들 저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고단한 삶에도 그저 웃네요. 그렇게 다 사는 걸 부디 온 세상이 다 행복했으면. 두 번, 두 번 사람들 속삭임이 참 좋다. 거리의 향기도 내 것이라서 참 좋다. 매일이 다 똑같았으면 오가는 사람들 저마다 환하게 웃는 얼굴 고단한 삶에도 그저 웃네요. 그렇게 다 사는 걸 행복해. 부디